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? 뭐가? 나 생각도 못했어. 내 노래가 이 세상에 남겨질 수 있다는 거.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. 난 그냥 노래 부르는 자체가 좋았으니까.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. 저번에 사람들 앞에서 버스킹 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. 그래서 네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너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. 고마워. 내가 더 고마워? 상상도 못했어 이런 내 모습. 모든 게 불확실한 나에게 한 가지 확실한 너. 상상도 못했지 이런 내 마음. 어느새 나에게 다가와 살며시 스며든 너. 태양이 지면 널 만나러 갈게. 네가 외롭지 않게. 달빛이 내리면 널 만나러 갈게. 같이 걸을까? 걱정하지 마 너의 고민들. 그 어떤 너라도 나에겐 여전히 소중한 너. 함께할 거야 너의 슬픔들. 네가 가는 모든 길 위에 내가 같이 걸을게. 너와 함께면 언제까지나 밤이 어두워.